3시에 보기로 했다 선언 그럼 최소 10시부터 설렐 거야 연애 다소 계산적이고 난 일단 그런 건 절대 못해 바람은 딱 좋을 만큼 선선해 넌 오늘따라 더 예쁘네 둘이 바라본 풍경은 혼자일 때와는 달라 산책이나 갈까 아싸 오락나비 하루 이틀 나 흘릴 생각에 가슴 고요한 내 마음 왜 날아와 나비처럼 사랑을 심어줘 Friday feeling deep inside you 왠지 색다르게 느껴져 네가 달콤한 cherry bomb 초콜릿 chemical 하늘 위를 날아다녀 L-U-C-K-Y me oh ah 넌 나만의 꿀단지 좋아 어제 보고 또 오늘 보고 내일도 볼 것 그럼 모레도 봐 깍지끼고 싶어 지금 너와 손만 잡고 싶어 기분 좋은 집착 온종일 네 생각 가끔은 꿈이 아닌가 싶어 Friday feeling deep inside you 왠지 색다르게 느껴져 네가 달콤한 cherry bomb 초콜릿 chemical 하늘 위를 날아다녀 아직 거기 있다면 나를 기다린다면 다시 만나면 돼 금요일 밤 밤새 속삭여줘 돌고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대 너와 손만 잡고 싶어 기분 좋은 집착 온종일 네 생각 가끔은 꿈이 아닌가